좁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홀로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니. 못다한 사랑은 잠시 가슴에 묻어도 머지않아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내일이 오면 그고운 눈빛도 추억으로 남을 테지만 아무 걱정 마. 이별 없는 다음 세상에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 비 되어 내리면 나를 부르는 너의 목소리 찾아 헤매이다. 나도 너를 따라서 she